My love is, my love is. 딸기 바나나 and gold kiwi. 네가 짓는 건 그냥 그란마 candy, right? Right? Right? My love is R E A L. Real good, so good. 네 몸과 머리에. It's real good, so good. 입에 몸에도 담게 네 눈과 기름 맑게. It's real good, so good. We're real good, so. 너 네가 진짜 쿨한 줄 알아. 그래야 되는 줄 알아. 아주 못된 것만 보고 듣고 배워선 넌 junk food 먹고 맛있는 줄 알아. 그게 멋있는 줄 알아. 당근 못 먹는 12살 자리 애처럼 난 내가 정말 잘해. 그 좋은 사람 만나래. 내가 너한테 과분한 건 네 엄마도 알아. 내 질문을 줘도 안 가져. 그때 고마운 줄 알아. My 젊음이 아까워. 정착하기엔 괜히 아쉬워. 좀 더 놀다가 좀 더 즐기다가 그래도 안 늦을 것 같아. 넌 평생 젊을 것 같아. 네가 의식을 좋다고 만나고 다니는 애들 솜사탕처럼 곱지. 알고 보면 걔는 살짝 덩어리. 먹어도 먹어도 배는 고프고 다행히 달아서 머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붙어서 끈적대잖아. 이 맛 없잖아. Kiwi.